찰랑 바람 소리 잠든 나를 깨우며 내 맘 흩뜨려 놓네. 저 하늘 위로 떠가는 구름 나도 똑같은 걸 정처없이 사라져도 잡지 못할 뿐인 걸. 한 발 두 발 걷다 보면 내 시간에 저 끝인데 어느새 지나버린 세월 뒤로 한 채 한 번 두 번 넘어져도 내 심장은 버티는데 먼 날 후회 없이 웃을 수 있게 시작조차 아득했던 길고 또 긴 내 여행길 품어왔던 내 꿈들 언제쯤 이뤄지나. 저 언덕 넘어 희미한 연기 나도 똑같은 걸 소리 없이 사라져도 잡지 못할 뿐인 걸. 한 발 두 발 걷다 보면 내 시간에 저 끝인데 어느새 지나버린 세월 뒤로 한 채 한 번 두 번 넘어져도 내 심장은 버티는데 먼 훗날 후회 없이 지나 저 언덕 넘어

때쯤 미로 지나 저 언덕 넘어 희미한 연기 나도 똑같은 걸 소리 없이 사라져도 잡지 못할 뿐인 걸 한 말 두 말 걷다 보면 내 시간에 저 끝인데 어느새 지나버린 세월 뒤로 한 채 한 번 두 번 넘어져도 내 심장은 버티는데 먼 훗날 후회 없이 웃을 수 있게 이젠 멈출 수 없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데 아직 까마득한 저 외길이 펼쳐져 있는 걸 나에게 한 발 두 발 걷다 보면 내 시간에 저 끝인데 어느새 지나버린 세월 뒤로 한 채 한 번 두 번 넘어져도 내 심장은 더 뛰는데 먼 훗날 후회 없이 후회 시간의 저 끝인데 어느새 지나버린 하늘 위로

내 시간의 저 끝인데 하늘 위로

시간의 저 끝인데 어느새 지나버린

이거 끝인데 어느새 지나버린 세월 뒤로 한 채 한 번 두 번 넘어져도 내 심장은 더 뛰는데 머문 날 후회 없이 웃을 수 있게 웃을 수 있게 하늘 위로 떠가는 구름